참 뻔한 말들만 머릿속을 스쳐 사실 내 맘은 deeper, deeper than the sea 꼭 하고 싶던 말 내가 deep in me 장난해 하얀 웃음 웃을 때마다 I 그럼 네 맘은 yes or no 내게 사인을 줘 X or O 재미 없어 기다리는 건 yeah yeah 한번 용기 내 전해줘야 할지 조박한 손글씨 부끄러운 편지 이 네 글자로 말하기만이 부족해 남자답게 행동을 보이게 내겐 오직 너 너를 위한 엑소 나를 받아줘 나를 받아줘 나를 받아줘 눈이 부셔 내 앞에 반쯤 감긴 사랑 들어 내 눈을 비춘 달린 말해줄래 꼭 이게 시작이라고 Like